동화 한국어 버전 잭과 콩나무. 옛날에 잭이라는 꼬마가 있었어요. 잭은 마을 근처 작은 집에서 엄마와 살았답니다. 소득이 없어서 생계를 위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팔다 보니 남은 것이라고는 우유를 얻을 수 있는 젖소 한 마리뿐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했던 잭과 엄마는 굶주린 채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잭은 예전에는 아침마다 우유를 짰어요. 그러나 우유를 얻기 위해선 소에게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그들에게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잭의 엄마는 무언가 생각을 하고는 잭에게 가서 소를 팔자고 말했죠. 알겠어요, 엄마. 잭은 소를 팔러 시장에 가는 중에 괴상하게 생긴 노인을 만났어요. 안녕, 잭. 안녕하세요. 꼬마야, 그 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니? 시장에 소를 팔러 가는 중이에요. 오, 예야.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 없단다. 그 소를 나에게 주렴. 내가 살 테니. 그러면 제게 소 대신 뭘 주실 거예요? 너처럼 착한 아이에게는 내가 특별 대우를 해주지. 그게 뭔데요? 너에게 마법의 콩 다섯 개를 주도록 하마. 잭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보통 콩은 아닌 것 같네요. 그 콩들은 유난히도 이상해 보였지요. 엄청나게 컸거든요. 다른 평범한 콩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에겐 그 콩이 필요 없는데 그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이건 보통 콩이 아니란다, 꼬마야. 신비한 마력이 있지. 마력이요? 어떤 마력이요? 이 콩들은 매우 신비로워서 만약 내가 전날 밤에 심으면 아침에 하늘 높이까지 자라게 된단다. 잭은 노인의 말에 확신이 들어서 소를 콩과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건 마법의 콩이니까요. 자, 소와 바꿨으니 이제 이 콩들은 너의 것이다. 잭은 이 콩들을 엄마에게 보여드릴 생각에 마음이 들떴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잭은 웃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마법의 콩이에요. 뭐라고? 너 설마 소를 이상하게 생긴 콩들과 바꾼 거니? 물론이죠, 엄마. 콩 때문에 소를 팔다니. 너는 어쩌면 이렇게도 멍청하니? 엄마는 몹시 화가 나서 창밖으로 그 콩들을 던져버렸어요. 바보 같은 녀석! 잭은 많이 슬펐어요. 위층 다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뛰어올라간 잭은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난 어쩌면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지? 그깟 콩 때문에 소를 팔다니! 잭은 침대에 누워 울다가 저녁도 먹지 않은 채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해가 뜨자 잭은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놀랍게도 콩나무 줄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길게 자라 있었어요. 세상에! 정말 마법의 콩이었구나! 잭은 콩나무 줄기를 타고 오르기로 결심했어요. 그 줄기는 자라고 또 자라서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불쌍한 잭은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는 구름이 떠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거 근사한데? 여기에서는 모든 게 정말 작아 보여! 조금 더 올라갔더니 잭은 금으로 된 큰 문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문은 태양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잭이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곳은 하늘왕국이었습니다. 아주 멋졌어요. 잭은 왕국의 아름다움에 경이로워했어요. 그 안에 들어서자마자 잭은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인을 보았어요. 잭은 콩나무 줄기를 타고 오르느라 너무 배가 고파져서 부엌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잭이 부엌에 신선한 과일과 우유가 있는 것을 보고는 집어들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을 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이 소리는 뭐지? 잭은 무서워서 작은 구멍으로 달려가 숨었어요. 비바이 부펌! 사람의 피냄새가 나는군. 살아있나? 죽어있나? 찾아내서 먹어야겠다. 구운 사람 고기 토스트만큼 맛있는 건 없지. 맛있어.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한 거인은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거인은 자루에서 금화를 꺼내어 세기 시작하더니 테이블 한쪽에 치워두었어요. 그러더니 자러 갔습니다. 숨었던 곳에서 천천히 살금살금 걸어나온 잭은 금화가 된 자루를 가져가기로 결심했어요. 엄마가 날 보고 더 이상 화내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우와! 아, 엄청 무거운데? 이걸 가지고 여기를 탈출해야겠다. 잭은 콩나무 줄기를 미끄러져 내려와서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그 금화를 드렸어요. 금화가 든 자루네? 이걸 어디서 가지고 온 거니? 잭은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금화도 생기고 아들도 살아 돌아와 매우 기뻤어요. 며칠 후 잭은 콩나무 줄기에 다시 올랐어요. 오르고 또 올라 거인의 집에 도착했죠. 또다시 거인이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코를 골고 있었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귀가 이상해질까봐 잭은 서둘러 구멍으로 달려갔어요. 거인이 깨어났습니다. 잭은 깜짝 놀라 뛰어오르더니 침대 밑에 숨었어요. 비파이 부펌! 사람의 피냄새가 나는군. 살아있나? 죽어있나? 찾아내서 먹어야겠다. 구운 사람 고기 토스트만큼 맛있는 건 없지. 맛있어. 여기에는 없군. 거인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암탉을 한 마리 꺼내고는 외쳤어요. 황금알을 낳아라, 지금! 암탉은 황금알을 낳았고 거인은 그 알을 바구니에 넣더니 자러 들어갔어요. 거인이 안으로 들어가자 잭은 거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암탉을 데리고 곧바로 콩나물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보세요, 엄마! 이번에는 암탉을 데려왔어요. 황금알을 낳는다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황금알을 낳아라! 지금! 엄마는 아들이 매우 기특했어요. 세 번째로 콩나무에 올라 잭은 거인의 왕국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거인이 아름다운 하프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을 봤어요. 잭은 테이블 밑에 숨었죠. 비파이 부펌! 사람의 피냄새가 나는군. 살아있나? 죽어있나? 찾아내서 먹어야겠다. 구운 사람 고기 토스트만큼 맛있는 건 없지. 맛있어. 오늘은 어떻게든 그 녀석을 찾아내고 말겠어. 거인은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잭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갑자기 피곤해진 거인은 자러 갔죠. 한편 잭은 하프를 갖고 막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마법의 하프가 울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인님, 도와주세요! 꼬마가 저를 훔치려 해요. 주인님으로부터 멀리 데려가려 해요. 거인은 곧바로 잠에서 깨어 하프를 들고 있는 잭을 보았어요. 몹시 화가 난 거인은 잭을 쫓아갔어요. 내 금화와 암탉을 훔쳐 달아난 게 바로 내 녀석이었구나. 내가 혼을 내줄 테다. 그러나 잭은 무척 빨랐어요. 잭은 콩나무 줄기를 최대한 빨리 미끄러져 내려왔고, 잭에게 당한 것을 알게 된 거인은 뒤를 따라 내려갔어요. 잭은 가능한 한 빨리 미끄러져 내려와서는 집에서 도끼를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콩나무 줄기를 찍어 넘기기 시작했어요. 콩나무는 부러졌고 거인은 아래로 떨어졌어요. 거인의 왕관도 부서졌고 콩나무가 그 위를 덮쳤어요. 이것을 본 잭의 엄마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는 잭의 도둑질을 막지 못한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잭은 욕심 때문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잃을 뻔했습니다. 엄마는 잭에게 가서 미안한 마음에 말했어요. 잭, 너에게 도둑질을 시켜서 미안하구나. 내가 똑바로 가르쳤어야 했는데 거인에게 잡혔으면 어쩔 뻔했니? 오늘 이렇게 나와 함께 서있지도 못했겠지? 엄마, 저 오늘 배웠어요. 이제부터는 일 열심히 해서 돈 벌 거예요. 잭과 엄마는 큰 부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